그 오래전이 한순간도 나만의 오해라 그 마지막 말에 이젠 추억으로 남아있는 걸 다른 사람이 해 웃고 있는 건지 알면서 널 생각하는 이유로 간절히 원했던 간절히 믿었던 그대 날 위한 한 사람 기도할게 행복할 수 있도록 너도 나만큼 힘든 아무것도 남지 않음을 사랑으로 영원으로 그대 나를 위했던 마지막 순간까지도 살아있어 있는 내 슬픈 영원까지 너도 나만큼 힘든 날들을 보냈을 테니 알고 있니 날 지켜주던 네가 이제 내 곁에 아무것도